귓가에 머무르는 작은 속삭임 바람처럼 불어오는 알 수 없는 너 어느새 향기처럼 스며드는데 영원히 가슴속 깊이 남을 것만 같은데 난 이대로도 괜찮아 널 바라볼 수 있잖아 더 커다란 욕심 가질 마음은 없어 작은 속삭임